말이 누가 그 이유를 물어 주려나. 저기 왜 화를 내나요. 저기요 왜 하필 쓰나요. 슬픈 그 여자의 붉은 머리 그보다 더 붉은 어디.